바다. 서러움이 내게 말 걸었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서러움이 날 따라왔어요. 나는 달아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먼 길을 갔어요. 눈앞을 가린 소나무 숲가에서 서러움이 숨고 한순간 더 참고 나아가다 불현듯 나는 보았습니다. 짙푸른 물고비를 등지고 흰 물거품 입에 물고 서러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엎어지고 무너지면서도 내게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름방학 특집 Midnight Special, 언제나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성복 시인의 바다, 그리고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잠자는 약을 먹어서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약을 먹고도 1시까지 잠이 안 올 때는 듣는다고 하신 성동구 행당일동의 서승준 씨. 세상에 너무 애처로운 사연이네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이텔로 아이디를 밝히지 않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다가서고 싶으면서도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바보스런 그와 사랑하면서도 부르지 못하는 나. 우리 둘이 함께 듣고 싶다고요. 자, 영화 라붐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쿡다북스의 노래 Your Eyes.

you to the table. You see the same old thing. Ain't no food upon the table. There's no fork up in the pan. But you better not complain, boy. You get in trouble with the man. Let the midnight special shine a light on me. Let the midnight special shine a light on me. FM 영화음악 여름방학 특집 Midnight Special.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효녀 심청이 몸을 던진 곳, 불로 초간하는 삼신산이 있는 곳, 신 포세이돈의 집, 로렐라이가 노래하는 곳, 바로 생명과 힘과 신비와 꿈을 간직한 곳, 영원한 인간의 동경, 바로 바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화 속의 바다, 어떠세요? 이 여름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녹음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The more you score, the boss does better, we do better. And the customer? Think of the customer as a hurdler thinks of a hurdle, a means to an end. We dazzle him with ice work, we baffle him with bottle work. There are many ways to fool a customer. The short pour. The long pour. The ice mountain, the spring thaw, the speed rack shuffle, the hot shot. You will learn them all. Yes, Obi-Wan.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to see, and the sea very still once more. So I'll rush to your side like the hour come in time with one.

Johnny Utah gets his guy, right? Good for you. That's real good. You're gonna be a big hero now. But look at it, Johnny. Look at it! It'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man. Just let me go out there. Let me get one wave before you take me. One wave. I mean, where am I gonna go, man? Cliffs on both sides. I'm not gonna paddle to New Zealand. My whole life has been about this moment, Johnny. Come on, compadre. Come on. Dios. I am waking, I am taking. 녹음 버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행하신 바다는요. 처음에는 그랑블루의 바다에 여행하셨습니다. 오버처 들으시면서요. 그 파란 깊은 작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남가요의 그 겨울 바닷가도 잊을 수 없죠. 남가요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 칵테일 중에서 탐 크루즈가 브라이언 브라운에게 칵테일 기술을 배우는 바로 그 장면에 이어져서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들으셨고요. 젊음의 방황과 그 열기, 열정을 느껴지는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서머 플레이스의 테마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곡은 Righteous Brothers의 F-Tide였고요. 여섯 번째는 Billy Boone 악단의 Pearly Shells.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화 스틸링 홈 중에서 해변가 집에서 빌리와 캐티가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Every Brothers의 All I Have to Do is Dream이었습니다. 밀바가 부른 바닷가의 작은 소녀, 이 곡은 영화 동물의 묵시록 중에 나온 곡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곡,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의 맨 마지막 장면과 노래였는데요. 그 패트릭 스웨이스가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커너 리브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수갑은 풀어지고 그래서 패트릭 스웨이스는 서핑 보드를 타고 산더미 같은 그 바닷속으로 사라지죠. 이어진 곡 콘크리트 블론드의 I Want You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 4동의 김형준씨,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동의 강수정씨,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승현씨, 어떠셨어요? 바다로의 여행. 자, 다음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다잉형 중에서 케니지의 음악입니다. week or two. Fun and laughter on our summer holiday. No more worries for me or you. For a week or two. We're going where the sun shines brightly. We're going where the sea is blue. We've seen it in the movies. Now let's see if it's true. Everybody has a summer holiday, doing things they always wanted to. So we're going on a summer holiday to make our dreams come true. Sun shines brightly. We're going where the sea is blue. We've seen it in the movies. Now let's see if it's true. Everybody has a summer holiday, doing things they always wanted to. So we're going on a summer holiday. 서울 성동구 하왕이동의 이미영 씨, 도봉구 창삼동의 최수영 씨,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의 Summer Holiday는 어떠세요? 내일은요, FM 영화음악 여름방학 특집 Midnight Special 사랑과